도중에 마음껏 안아보지도 준 적이 없었어.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대 사랑합니다.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